그렇게 사랑했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했어요. 당신은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걸 모르고 당신을 사랑했어요. 사랑할 만한 행복한 줄 알았고 사랑처럼 달콤한 줄 알았지. 나는 몰랐네. 나는 몰랐네. 아픈 줄 나는 몰랐네. 사랑했어요. 사랑했어요. 당신을 사랑했어요. 이제 나는 알았네. 사랑이 뭔지 알았네. 사랑의 진실 알았네. 사랑은 노래자 깨어질까 두렵고 사랑 카멜레온 변할까봐 무섭고 나는 알았네. 나는 알았네. 이제야 나는 알았네. 사랑 몸처럼 따뜻한 줄 알았고 사랑한 별처럼 예쁜 줄 알았지. 나는 몰랐네. 나는 몰랐네. 아픈 줄 나는 몰랐네. 살고 또 사는 거 아무나